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에서 로마니아 새사회주의당 최고리사위원장은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창건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미얀마 미트 다르모 출판사 총사장은 이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